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끝없이 흠모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세의 즈음에서 러시아, 이란, 우간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에서 정계, 사회계 인사들을 망라한 회고위원회들이 결성되고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이 세계적 판도에서 수백 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7월 8일에 즈음에서 세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총비서, 이탈리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의 친선 및 지지단체 등 정당,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단체들은 성명담화들에서, 영국, 민주공고 등 세계 언론들은 글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캄보지아 국왕과 대왕후가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를 보내온 것을 비롯해서 각국의 정부, 종당, 단체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를 방문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타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입상화와 영상미술 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